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 그리고 세상의 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신학교 세미나 때 했었던 두 개 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들 또 받았던 은혜들을 또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 다음 주는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오후 3시에 다문화센터 베트남 예배 때 같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예배에 오는 베트남 분들은 한국어를 거의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가 한국어 공부 시간이고 4시부터 4시 반까지는 베트남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30분 동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전에는 김해, 오후에 이제 창원, 저녁은 진주,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같이 참석해서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1대1로 서로 한국어 대화하는 연습 같이 좀 도와드리고 또 그 마지막 주에 우리가 간식을 좀 준비해서 간식도 나누고 선물도 좀 전해드리고 또 예배 때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가 그렇게 그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시간 한국어를 같이 그분에게는 한국어 연습 시간이 되겠죠. 이제 발음이 맞는지 소리가 맞는지 여러분이 교정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관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이 늦어지게 되겠고 마지막 주마다 좀 더 피곤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월요일은 우리가 통영에 있는 민들레 누비라고 이주민들이 세운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수베디 목사님 가족과 또 저희가 같이 가서 그곳을 탐방하고 김해 우리 경남 이주민 전도 네트워크 안에 어떤 좋은 사업의 모델로 제가 또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가려고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지지만 다양한 이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활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는 가습기 문제로 이제 시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여러분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달 전 4월 16일은 또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 자녀를 잃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형과 동생, 누나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아픔들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가습기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남겨진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혹 살아있다면 정말 그들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문자를 다시 보낼 텐데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 그리고 세상의 끝 Death and the end of the world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준비한 시간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점심 드시고 오후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것은 오후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것 그리고 양산은혜셀에서 그리고 사랑여성교회에서 준비하실 각각 감사의 시간이 먼저 우리가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목사님하고 로에나 선생님 나오세요. 네 사진 찍어. 스승의 기념이니까.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예나 선생님은 내 나라가 아니고 타국이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빛나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그 전부터 오셔서 닦고 다 뭐 참 정말 너무 고마웠고 저희들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들 나중에 보내요. 노연아 선생님 또 나오셔요. 안경 써야 되니까. 아, 와도 못해. 안경 깨졌어. 저쪽에서 와이리로 나와. 아, 모르겠다. 오늘 내가 편지를 다 못, 잘 못 썼습니다. 우리 양산셀에서 예,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제자로 향기가 살기를 원하시고 항상 말씀을 양육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 목사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또 배웁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만은 여러 가지를 항상 감사하고 그래 목사님 뜻에 우리 어긋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히 잘 되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칭찬받는 아 하나님 얼굴이 막 웃음이 탁 웃으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걸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예나 선생님 진짜 아까 조선님도 말했지만 항상 영어로 애들도 가르쳐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또 주일날 또 맛있는 것도 맨날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려울 건데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 주시길 믿습니다. 노예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조성윤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으로서 또 다 그렇지만 또 열심히 주일학교에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 큰 기쁨 되고 큰 기둥으로 정말 우뚝 설 걸 믿으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가장 축하받아야 될 우리 선생님은 뭐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라고 해서 1 Peter chapter 3 verse 18 to chapter 4 verse 6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앉으셔서 우리가 한 절씩 좀 그렇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Christ suffered once for sins. 그리스도께서 한번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한 번의 그 고난을 십자가에 받으신 것이죠. But why? Because of Bible said he might bring us to God.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겨우 8살밖에 없었습니다. He went and preached to the spirits in prison. Where is the prison? 이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옥이라고 하지만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 그는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들이 누구냐면 노아의 방주 때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영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알고 계시죠? 노아 방주 때는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영들에게 라고 하셨을 때 이 장면은 아마 무덤에 계셨던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시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그때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So some people misunderstand. Jesus preached the spirit in the prison. For repentance. So, they can get a second chance. So they moved to hell, or from hell to heaven. But what do you think?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 특별히 노아 방주 때 심판받았던 그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프리치 The Hebrew word, kruso. The old Greek word, kruso. Kruso. It means to herald as a public crier, especially divine truth, the gospel, or proclaim and publish. So it means not for repentance, but for proclaimed victory of Jesus.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의 그 옛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의 뜻은 크루소라고 합니다. 근데 크루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얘기한다.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광고한다. 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것은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설교한다. 라고도 쓰이기도 하지만 선포한다. 뭐 공적으로 출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십시오라는 회개가 아니라 드디어 역사 속에 예정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이 다시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So what a baptism is important. 그래서 이 물침례가 중요합니다. 이 물침례가 중요합니다. 침례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위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Bible said, bring your own cross. 성경에 보면 제 몫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그 십자가를 지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다시 말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는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아멘. We live for the will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So when you live for the will of God, you are called disciples of Jesus. So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실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가 전해져야 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듣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알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믿음 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그 안에 있는 것이지만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손짓이 다르고 발짓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당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당신이 행하여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남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발광과 연애와 가정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Our past lifetime. Yes, I know. We was sinners.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But now we are the righteousness. Because of me? No. Because of you? No. Because of Jesus. 과거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히 우리가 정말 감히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라는 단어를 내가 받으시기에 그 단어가 나에게 불려지기에 참 내가 부끄럽고 참 내가 부끄럽고 참 내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얻는 의인이었다면 그 부끄러움이 의인됨을 빼앗아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의 행함과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단어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설령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 설령 마음에 죄가 느껴지고 설령 마음속에 나의 연약함과 단점이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의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Sometimes we have the weak points. Sometimes we are doing bad. So somebody called you, you are righteous, but sometimes I feel shame. But even though you feel the shame, you are the righteousness. This is because of grace of God, not you.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맞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까? 의인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지 쓰러지고 넘어져 죄인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제가 알려야 합니다. 아멘. They, the worldly peoples, they think it, Sister Rowena, you're a very strange person. Why you do not like me? Why you do not enjoy your life like me? You're very strange.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왜 나처럼 이렇게 막 이 쾌락을 즐기지 않는가?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당신은 정말 이상하다. 그게 요즘 말이 아니고요. 2000년 전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와 같이 왜 이런 방종에 빠지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여기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참 저 여러분은 stupid. Foolish. Why you do not like that? But we know they are stupid. We are wise persons. Because we know that the word of God. Because we are fear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리석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또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Those who are dead, you know, dead means that separated your flesh and your soul. So, somebody have flesh and soul, yet not dead. But Bible said, those who are dead in the flesh, in the spirit. So, it means not physically dead. Yes. Yes. Sinners. Yes, that's true.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복음을 듣고 대신 침례 받아주고 하면 죽은 내 부모가, 죽은 내 친구가, 죽은 내 동생도 지옥에서 구원받아지겠구나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 죽음이라고 말할 때 죽음은 육체와 영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육신으로는 그들이 영으로는 몸이 있고 영이 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이 죽음은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우리 로레나 세리들의 말이 맞습니다. 죄인들을 말한 것이지 몸이 죽은, 정말 육체가 죽은, 정말 병원에 계신 분들, 정말 돌아가신 그분들, 그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Hebrews chapter 9 verse 27.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세 번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마 누군가에게는 장례식이 있겠죠. 또 누군가는 오늘도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Before the cross event,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믿기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믿었습니다. Luke chapter 16 verse 22.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Before the cross, Jewish people believe somebody that he moved to Abraham's bosom.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죽는다면 they believe the old man believe somebody that he moved under, but this is not physically place, but they moved under the place Hades or like hell. 우리가 죽게 되면 누군가 아래로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땅을 파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아래로 간다라고 믿었고 그것은 보통 지옥 혹은 음부 혹은 뭐 영어로는 하데스 이렇게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의 구절을 보면 the Hades separated two planes. And the center a great gulf. 가운데 큰 구렁이 있고 한쪽은 this place is real hell. 이쪽은 정말 지옥 같은 곳입니다. This place for sinners,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이곳은 for the good person, 선한자들이 가는 곳 혹은 Abraham's bosom,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아래에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으로 갔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고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쥐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거의 건너갈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가고 싶어도 가고 오고 할 수가 없다. Luke chapter 16 verse 23 and 26. 바로 누가복음의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구약적인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This is a picture of Old Testament. 이것은 구약의 그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Jesus Christ crucified on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뒤에 이제 something happened. 무엇인가 생겨납니다. Do you remember Jesus preached the spirit in the prison?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hen Jesus proclaimed the victory of the cross, Abraham's bosom moved the earth.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던 그들은 이제 하늘 위로 공중 위로 올려지게 됩니다. Then totally separated the hell and the paradise. 바로 그때 지옥과 낙원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1 Peter chapter 3 verse 19.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품이 위로 옮겨지게 되었을까? 누군가 죽게 되면 그는 지옥을 가게 되거나 이제 그는 낙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After cross.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4.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차라리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This man is Saint Paul. 이 말씀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즈음에 약 14년 아마 15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즉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Sister, do you remember the Saint Paul's the mission trip? One time he was stoned. So somebody thought he was dead. So he carried outside of the city. But suddenly he rise again and he come back to the city and proclaimed Jesus again. Do you remember that event? You know, that time, somebody had to be stoned. They used a stone. Not like this. Yes, it also hurt, but not serious. You know, that time, somebody had to be stoned. They used the stone the size of a head. A big stone. So, if St. Paul was stoned that time, he physically dead that time. 구약 신약에 보면 이 돌에 맞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돌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율법에 따른 형벌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걸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쓰는 돌은 약 머리만한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작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을 한 사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자가 이 구렁, 땅을 좀 파서 그래야 돌을 던질 수가 있죠. 돌을 이렇게 던지면 날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구덩을 파고 그곳에 죄인이 서게 되고 제사장이 그의 죄를 읊습니다. 당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알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맞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큰 돌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 무덤이 생기겠죠. 이 무덤이 될 거 아닙니까? 돌 무덤. 예. someone sinners, the priest, why you have to be stoned? They said to him, make a pond, and around the, they thought, sincere person can't stone. So sincere person make a circle around him. In the pond, they stand him, and around the many sincere Jewish person, and they stoned him. So make a the grave, the stone grave.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실한 자가 돌을 던지죠, 그럴 때.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죄 짓지 않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의 죄목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던지라고 했을 때 가늠한 그 여인을 두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때 정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뒤에 after that the same Paul he captured the paradise and he saw everything God prepared for him. So wonderful thing. Bible said he never he cannot explain what he see.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But he remained his mission. So God gave his life again. In human time, he suddenly again. He suddenly rise again. But spiritual time is a very long time because he moved paradise, he saw everything, he spent that time, maybe take a rest and come back. Oh, I had to come back that city, that sin city. 사도 바울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짧은 수시간의 시간이었지만 아마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었겠죠,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가 낙원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돌아왔었겠죠. 인민, church.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땅에 교회들이 있고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raptured 휴거될 것이고 공중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리가 있고 the victory of the Jesus and start millennium 그리고 천년국 시작되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Matthew chapter 24 verse 21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하나님 가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The great tribulation but before tribulation we capture up. 그러나 대환란이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환란을 지나지 않습니다. Do you remember Revelation chapter 7? 여러분, 계시록 7장 오늘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한 무리의 천사가 얘기하죠. 기다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14만 4천 명 도장 찍을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아멘. 그 말씀은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chapter 7 will happen and here on earth for especially for Jewish people. 유대인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At the last trumpet, death is swallowed up, up in victory. 죽음은 우리에게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0 to 58.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때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쓰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다른 말씀에는 1 Thessalonians chapter 4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We who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ptured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Jesus Christ.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는 7년 대 환란 이전에 휴거되어서 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임하고 the millennium 바로 그 천년 왕국은 그때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의 비유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막에 샘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성경의 이름같이 마지막 나팔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One day we must hear the last trumpet.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오늘 주님 나팔 부실까? 내일 그 나팔 풀어주실까? 그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나팔을 기다릴 수 있고 누군가는 의인이지만 부끄럽고 죄스럽고 늘 안타깝고 늘 후회하며 의인이기는 하지만 부끄럽게 구원 받을 수 있을런지 혹은 부끄럽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런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 나팔을 듣게 될 사람도 있겠죠. 마지막 그 나팔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팔 앞에 당당하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외에는 없습니다. Someone can stand the last trumpet very proudly, but some stand the last trumpet very pure, uncourageous. I hope we all stand very proudly in proud of our faith.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마지막 나팔 가운데 당당하게 멋지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So please live your remained life as disciples of Jesus. 여러분의 남겨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who sat on it.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0 verse 11 and 15.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마지막 그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로엔 셀리드님께서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하나님 한 분 됨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Last day we saw him. Him. Like them. No them. Him. 그들이 아니라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Revelation chapter 21 verse 1 to 8.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들을 위하여 단단한 신부와 같이 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와 하나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욕받은 자들과 신실하게 욕받은 자들과 가져간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한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술쟁이는 직업이 마술사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무당들입니다. 뭔가 점을 치고 뭔가 막 기적을 보려고 하고 무당 같은 사람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무당은. 그들을 성경에 소소로스라고 하는데 뭔가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뭔가 짠 이렇게 뭐 마법했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뭐 쇼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술쟁이들은 God prepared the crown.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면류관들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지만 모두가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8. 우리 디모데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James chapter 1 verse 12. 야고보서 1장 또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증거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 verse 10. 계시록 2장 10절의 하반절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충성하십시오. 충성하는 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충성한다라고 하면 충성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시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하고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깐이긴 했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영적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성도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뭐 무정에 묻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에 어떠하였었고 신약이 어떻게 되고 다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짧게 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것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나 더 궁금한 것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두 가지는 제가 처음에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앞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며 옥에 있는 그들 중에 구원받은 이들을 저 공중으로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죄인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살아있으나 본질상 죽은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대신 침례받아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